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우리 원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훈 작사 김은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2 2013년 12월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여러 같은 훈모의 정을 꾸밈없는 형상으로 선명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행복의 요람 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몬동의 특위도 존해 현지 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시며 애민 헌신의 자국을 새겨가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을 다음 없는 감사의 정 안고 목매어 부르는 인민의 순관 사상 감정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우리 원수님은 인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옷자락 마를 새 없고 만복의 별세상 펼쳐주시려 이 밤도 지새시는 인민의 오보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 헌신의 대명사 바도 같은 인민행 열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시며 오늘도 험한 길을 걸으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은 주권의 마음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고 있음을 격전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사와 곡조로 되어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을 칭송하여 불렀던 그 모든 노래들과 나란히 하며 열렬하고 진정에 넘친 훈모의 노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상도 령도도 동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과 꼭 같이 우리 원수님이라는 진정이 넘친 부름과 더불어 군대와 인민의 다음없는 칭송을 받으십니다. 그 이를 우러러 부르는 중종과 신념의 이 노래는 조국의 본영과 승리적 전진을 추동하며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래 그이 없인 모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오군 작사 김은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2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전우들과 발을 끼고 어깨를 겹고 따뜻한 종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도 다 품에 안으시고 하늘 같은 믿음을 주시는 친근한 오보이의 대같은 사랑과 운동에 대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이면서 원수님만을 믿고 사는 그이 없인 못 사는 인민들의 뜨거운 진정을 감명 깊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그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인, 이 세상 한끝에 간대도 언제나 그이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인민은 왜 그이 없인 못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가요는 매 절들에서 단계별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을 떠나 인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심장이 하나로 되는 근저에는 바로 그 종이 있는 것입니다. 차디찬 바닷물 속에 온몸이 다 잠겨들어도 그이 타신 자그마한 목선을 끝없이 따라서던 병사들, 그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손짓하시는 그이의 눈가에 흐르던 눈물, 사랑하는 소년단은 동무들이라 불러주시며 그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모습, 저저마다 그이의 팔목에 매어 달리며 따르던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들, 숭고한 화폭들을 연상시키는 시의 형상 속에 경애하는 그이와 정으로 심장을 합치고 정으로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정에 대하여 노래한 작품은 많지만 가사에서는 그이에 대한 인민의 담없는 흠모와 신뢰를 단순히 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으로 더욱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온 길 새겨봐도 앞길을 봐도 태양같은 그 미소로 가득 차있고 그이만을 받들며 세상 끝까지 충종다에 모시고 살려는 것은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맹세입니다. 이렇듯 가사는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 없인 우린 못산다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 고백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 정서를 한없이 진실하고 더욱 절절하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시구를 연이어 반복해줌으로써 시의 사상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있으며 시 형상을 더욱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반복의 수법과 함께 도움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작품의 사상 정서를 더욱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그이 없인 못살아를 그이 없이 못살아로 했을 수도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도 있다는 의미적 강조를 위해 도움토 눈을 써서 특별히 부각시켰습니다. 가사와 선율의 유기적인 결합은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그이만을 받들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결의를 다지게 하고 있으며 영도자와 인민이 일심으로 뭉쳐 강성국가 건설을 다구쳐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 갈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길에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친근하신 그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